후드나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382장 찬송가의 내용이죠. 봉사와 충성,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사명의 찬송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설교 말씀의 내용과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찬송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 어떤 소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주인공,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활동을 담아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의 성령 받은 이후에 강력한 행함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숙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자살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한 명이 죽음으로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 열두수, 열두사도의 자리가 채워지기 전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2명의 사도가 다 채워진 후에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신 이끌어갈 핵심 그룹도 열두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열두 제자가 이 복음 사역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한 명을 채우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12 숫자의 조직을 채우고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때부터 힘있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새롭게 제자로 뽑힌 마띠아만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함께 추천받았다가 탈락했던 이 유스도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 뽑힌 마띠아보다 탈락한 유스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행전의 시작, 가룟 유다의 탈락과 새 제자의 다시 한번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마띠아는 이름 하나만 나옵니다. 또 오히려 탈락한 이 유스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 자세하게 탈락한 이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설교하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한 명의 사도가 설교하면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옆에 도열하여 함께 서 있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설교하면 나머지 사도들이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딱하니 도열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가운데 한 명이 설교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누구의 설교입니까? 열두 사도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옆에 열한 사도가 같이 섰다. 도열했다 그랬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죽고 없습니다. 베드로 옆에 열한 사도가 서 있다. 바로 새롭게 뽑힌 마띠아도 지금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한 사도가 옆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사도에 들어간 마띠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딱 서 있는 마띠아, 그 순간 마띠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어. 베드로 옆에 내가 서서 사도의 이름으로 서 있어. 가슴 벅찼을 거예요. 하지만 마띠아는 열두 사도 중 하나로 뽑힘을 받았지만 결국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쭐되었지만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를 기록해놓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반면 사도 후보로 추천받았다가 탈락되었던 유스도, 이 유스도는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는 한마디로 말해 한국 속담에서 일컫는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죠. 빚 좋은 개살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구 중에 빛깔이 좋아요. 너무나 탐스러워요. 먹으면 달짝지근할 것 같은 정말 보기 좋은 살구인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떨떠름한 게살구였다는 것이죠. 지난번 핑계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대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서두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전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탈락과 마띠아의 선출입니다. 가룟 유다의 탈락과 마띠아의 선출. 사도행전 1장은 열두 사도 가운데 탈락한 가룟 유다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와 더불어 유다 대신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띠아의 선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띠아가 새로운 열두 사도 중 한 명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 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후보를 심사했습니다. 열두 사도가 되는 그 자격을 분명히 정해서 그 자격에 맞게 엄격한 후보 심사가 있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열두 사도로 뽑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열두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120문도의 추가 제자가 있었죠. 이 120문도 가운데 후보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신령한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가 믿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출입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자만이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전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계셔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 자리를 지키고 빠지지 않는 자, 그 자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적 제자다. 이 시간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이 모든 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12수 하늘나라 조직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죠. 먼저 자격 조건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로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명의 후보를 사람들이 추천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자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날 인정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바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금 쓰고 계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선출 과정 세 번째. 추천받은 자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추천받은 자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했다.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후보를 뽑아놓고 기도했죠.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뽑혀서 일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명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교회에서도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 또 직분자들, 또 우리 학생들 보이는 전면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그 사람들의 사명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나이 드신 권사님, 나이 드신 장로님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사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 프론산교회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과정이죠.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제발 보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이들의 합심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또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 사무친 한이 있어요. 유다 때문에 열두 사도의 조직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혹독한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갔지만 그 사람 대신에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누가 맡아야 되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누가 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그러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삽니다. 사람을,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석구석 비어있는 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최적의 인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 중 한 사람 마띠아를 뽑았다. 오늘 보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2명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후보자 모두 신앙면에서 능력면에서 결코 차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다. 두 사람의 능력, 신앙 모두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한 명의 후보가 모자라서 탈락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업체, 내가 원하는 교회 직분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넣으신 거예요.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을 넣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우리에게도 유수도와 같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과 자리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사라진 마띠아와 떠오른 유수도를 살펴봅니다. 사라진 마띠아와 떠오른 유수도. 우리는 여태껏 사도로 새롭게 뽑힌 이 마띠아에만 주목을 해왔습니다. 마띠아가 열두 제자가 되었어.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탈락한 유수도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띠아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선물이 무엇이에요? 선물은 어떤 대가나 조건,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선물입니다. 즉 마띠아는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거저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마띠아는 자신에게 거저 주신 사도라는 귀한 선물을 경홀히 여기다가 가벼이 여기다가 성경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유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스도, 올바름, 정직이란 뜻이에요. 올바름, 정직. 유스도는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두 사도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열두 사도에 가입되는 것 모두의 선망의 자리였겠죠. 유스도는 그 자리에 떨어져서 절대 낙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 살았던 유스도 결국 성경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보이는 크기 여기는 사도의 직분 마띠아 그 자리보다 내가 조그만 자리 조그만 직분이라 할지라도 유스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유스도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크게 세 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세 군데 세 덩어리로 등장해요. 반면 마띠아의 이름은 바로 이 사도 선출 2장 이 곳 한 군데만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 특별히 뒤에서 말없이 돕는 참 동역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유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뒤에서 주인공을 돕는 일꾼, 동역자의 이름으로 유스도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세 번 등장하고 있는 유스도는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 등장하는데 세 번의 유스도가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 명의 공통된 별명이 바로 유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명의 공통적 신앙의 덕목이 유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세 명의 유스도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스도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스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스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스도죠.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별명은 유스도라 그랬죠. 본명은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유스도였다. 유스도가 등장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 유스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스도.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 이번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나오죠. 이 바사바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인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뭐다? 유다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하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 그래서 유다는 앞서 말한 바사바라 하는 유다죠. 유수도 요셉인 그 유다에, 그 바사바, 유다와 실라 모두 선지자로서 형제들에게 권면의 말을 증거했다. 즉 유수도는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실라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그 사람을 그만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수도의 이름, 첫 번째 유수도의 이름, 네 가지 이름이 나오죠. 유수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요셉이라고도 하고, 또 유다라고도 했죠. 네 가지의 이름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유수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름,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수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의 유수도. 또 바사바라고도 했죠. 바사바. 이 바사바의 뜻은 안식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러한 뜻입니다. 안식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히브리식 이름이. 안식일은 히브리 사람만 지키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 바사바다. 근데 또 본명은 요셉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셉. 요셉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더하심.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는 또 유다라고도 했다. 유다의 뜻 우리가 알죠. 찬송.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바사바, 요셉, 유다라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올바르고 너무나도 정직한 거예요. 선거에서 떨어져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해내요. 야, 너는 유수도다. 올바르고 정직하구나. 너는 유수도다.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수도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후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받는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을 멀리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입시키자. 공통된 그리스도인 되는 그 룰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안디옥으로 전달하러 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안내자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첫 번째 유수도였습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서 조용히 살죠. 사도 그 귀한 직부 떨어졌어. 그러면 몇 달 동안 안 보일 거예요. 이 유소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유소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충성했다. 두 번째 유소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또 이 유소라는 별명이 붙여졌는가? 바로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소입니다. 이방인 디도에게도 유소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이 디도 유소는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죠.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 시민, 하지만 바울의 이방 전도 때 전도되어서 디도 유수도가 되었다. 이 디도 유수도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그 집을 통해 말씀 전파 사역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바울의 조력자로 유수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바가브라 목사님은 이 디도 유수도를 가리켜서 박해의 그늘 속에서 지하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지하운동을 한 사람이다. 자신의 집을 복음 전파 근거지로 내놓고 바울이 거기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겨나자 그 옆에 디도 유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누구의 집입니까? 디도 유소의 집이에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역지를 제공하고 모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자가 디도 유수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유수도입니다. 세 번째 유수도. 또 누구에게 유수도라는 별명이 붙여졌는가? 바로 유수도라 불리우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사람에게도 유수도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이 유수도라 불리우는 예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 즉 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언급된 세 번의 유수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별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명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수도 옆에 하나같이 실명이 함께 붙어서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유수도, 또 디도 유수도, 또 예수 유수도. 또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옆에서 바울을 청성음껏 도왔던 사도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외롭고 추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이 유스도 예수가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유스도 예수 할례당으로서 순수 유대인이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각자의 이름은 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구속사의 말씀을 돕고 어떠한 핍박도 함께할 수 있는 신령한 유스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는 유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띠아가 아니라 앞에 나서서 내가 자격이 있으니 열두 사도가 되었다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믿음의 일꾼을 돕는 유스도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 유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마띠아의 완전 탈락과 사도 바울의 선출입니다. 마띠아가 탈락되었다 이거예요. 완전 탈락되고 새롭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 열두 사도 조직의 마지막 인물은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띠아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온 마지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이 썼던 수많은 서신들의 서두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야, 마띠아가 마지막 사도가 되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가 13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탈락되고 바울, 내가 마지막 사도로 들어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놓고 수많은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 뜻이 아니라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봐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이거.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디도서 1장 1절 말씀 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자신의 사도된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원사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탈락되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탈락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 이번 신앙적 관점에서는 마띠아가 또 탈락되었습니다. 한 자리가 또 비었죠. 마지막 세 번째, 결과적으로 바울이 열두 제자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열두수가 바울로 인해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을 도와서 서로 다른 세 명의 유스도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열둘,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수와 이 땅의 수 동서남북 4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조직을 가리키는 거룩한 숫자가 12입니다. 구약의 조직 12지파였죠. 신약의 신앙 조직 12사도였죠. 또 마지막 종말 말세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과 12기초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12조직과 신약의 12조직을 모두 합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24장로조직입니다. 하늘나라 조직의 완결판 24장로죠. 그리고 이 시간 이 12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유스도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은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마띠아가 아니라 뒤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영적 유수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각자의 이름, 각자의 성격, 자라온 환경, 형편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통된 별명, 믿음의 동역자, 유수도의 이름을 모두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진정한 마지막 사도, 성경은 그 마지막 사도가 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참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12조직수, 그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죠. 이제 하늘의 12수를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참사도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마지막 참사도 예수님을 도와서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동역자, 영적 유수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11월 첫째 날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나라 조직 열둘의 조직을 완성하는 신령한 유수도들 만들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내가 원했던 자리, 내가 원했던 직분, 마띠아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그 모든 내 자랑, 교만, 내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뒤에서 어떠한 자리든 묵묵히 동역하고 주력할 수 있는 믿음의 유수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참사도 예수님을 도와 하늘나라의 신령한 12수 조직을 완성하는 충성된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